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찾았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말한 것은 너가 아니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부족해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또한 듣는 모두의 영혼들이 진리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아름다움의 열매를, 거룩의 열매를,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멸하시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양육의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고 작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자신이 병자이고 죄인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십자가에 가까이 예수께 가까이 또 그 은혜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더 알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그 율법의 용무가 뭐냐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자가 그 율법 안에서 자기의 죄를 그 율법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의 그 죄를 바라보게 하며 아 나는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의 영광 앞에 쓸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참한 죄인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오신 임마누엘하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공로와 그의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신 그의 희생과 그 십자가를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 안에서 우리는 사랑과 긍휼과 그 거룩하심과 의롭다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보는 것, 만드는 것이니 곧 십자가를 바라봐라. 너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었느니라. 바로 너희들은 죄인이고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 자기가 죄가 없다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그 사랑과 그 십자가를 바로 무시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바라보는 자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할꼬 나는 의를 행하고자 하나 내 속에 죄가 나를 끌고 가는도다. 이 사망의 몸, 죄된 몸, 누가 구할꼬? 그 거룩한 그 율법의 전통했으니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킨 그 율법의 가장 그 최고의 학문이라는 그 가말리알인가요? 그 학파에서 배운 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율법에 전통했으며 또 그 경건의 삶을 살았던 그 바울이 또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 안에서 그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난 곤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할꼬.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도다. 할렐루야. 십자가 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 넌 죄인이야. 너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가 없다는 자는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요. 자기의 비참함과 죄의 그것을 아는 자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더 깊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만남. 반쪽짜리 십자가만 잡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그 성화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와 거룩과 지식에 새롭게 되게 하시면 그런 회복, 칭의 안에서 하나님의 성화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회복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식에 새롭게 되심 안에서의 그런 자녀답게 사는 삶,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지어다.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오늘의 그 본 말씀을 제가 택한 것은 보통은 한 본문을 잡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앞뒤절,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과 또 그 구절이 왜 나왔는가. 그래서 그 저도 강해 설교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그 문맥 안에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매우 또한 중요합니다. 한 예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짝이 있다라고 사용하는 그 이사야서인가요?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딱 떼서 생각하면 아, 하나님의 말씀에는 짝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이단들은 그것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뒤 좌우의 본문을 보면 그 뜻은 뭐냐면 암수의 짝,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짝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에서 그 구절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더 정확하고 그래서 강의 설교와 굉장히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그 조직 신학적 설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문맥상 안에서 그 조직 신학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해와 비를 악인에게 주신다. 해와 비를 악인에게 주신다. 이 부분을 이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문맥상의 그런 설교보다도 그런 조직 신학적인 해와 달을 악인에게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좀 이해 우리가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다루게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일그러졌지만 그러나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법들을 보면은 십계명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너는 피게 될 수 없나니 모든 꽃, 모든 새, 나무, 우주, 태양, 그 태양과 그런 광대한 우주 가운데 질서와 수학, 하나님의 창조 안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지혜와 그런 정확하신 그런 수학과 그런 것들, 이런 것을 인정하며 과학의 꽃을 피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수학의 발달과 또 하나님의 그 지혜의 법칙들의 그런 뭐 에너지 불변의 법칙들인가 모든 여러 가지 법칙들, 질서들,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발견하며 또한 그것을 응용해서 비행기도 만들고 또 뜨게 하고 또 여러 가지를 관측하고 또 일기예보와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물론 그 고대에 보면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태양이 중심이 아니라 지구가 중심이다. 이거는 기독교 안에서 그런 잘못 아는 게 뭐냐면 그 갈릴레오 그 지구가 중심의 지동설의 중심은 그 세상이 갖고 있던 그 철학을 교회에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양누리 다음에 양누리 카페에 그 창조 과학 부분에 보면 그 갈릴레오라는 그런 것을 검색해 보면 거기에 잘 설명해 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런 만물과 만물의 질서와 또한 어떤 철학자도 나는 스스로 생긴 것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스스로 생긴 거 본 적 있습니까? 새, 꽃,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가 어디서 왔지? 또 어디로 가지? 아무리 철학자가 그걸 생각해봐도 I don't know,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으며 우리는 죽어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아 너는 즐겨라.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서에 그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그 죽음 앞에선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그 나아갈 그런 모습 그런 묵상들 이런 지혜로운 자의 마음과 또 청년의 삶에서 즐기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심판하시는 이런 권면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이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 고유가 종교심이 있고 뭐 강아지가 교회를 짓고 뭐 예배하는 모습들을 본 적 있습니까? 뭐 사람이 훈련을 시켜서 예배하는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거야 하면서 예배드리며 그런 모습들을 본 적 있습니까? 오히려 인간이 뭐 영국에서는 강아지를 위해서 교회를 져주는 그런 이상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종교성 이 비뚤어진 종교성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른 것을 섬긴다라고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을그러졌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양심들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계를 가만히 놔두면 끝없는 죄악과 쾌락과 살인과 폭력 속에 진짜 지옥이 될 겁니다. 뭐 헬 조선하서 지금도 지옥 같다고 하지만은 보십시오. 통계상 보면 집에 차가 있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나오고 벌써 보통 80%에서 90%까지 대학교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냉장고가 있고 하루 세 끼를 다 먹으면 거의 전 세계에서 거의 부의 10% 안에 20% 안에 거하는 그 부류입니다. 전 세계 통계적으로 따지자면 거의 50펀트 이하인가요? 40펀트 이하가 밥 한 끼인가요? 그리고 1,000원인가 몇천원 가지고 거의 30펀트나 20펀트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빈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조선이라고. 지옥 같다고. 그 많은 발달한 국가와 그 복지를 잘 해놔서 이렇게 병원도 가고 다 해놨는데, 오히려 그런 스위스나 복지가 강화된 잘 사는 나라가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아,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런 텅 빈 고독, 채울 수 없는 이 고독, 여기에 쾌락을 채우려고 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거짓된 평안과 기쁨감으로 채우려 해도,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이 텅 빈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방황하고 있는 비참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제와 하나님의 긍휼, 내가 이 악인과 또한 선인에게 해를 비치고 악인과 선인에게 내가 비를 내리라니. 여러분, 지구와 우주와 그 질서와 조금이라도 지구가 그 기울어져 있는데 각도가 틀어지거나 그 모든 그 뭐 명한성 그런 그 성들 있지 않습니까? 목도 천해명 뭐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해에서 멀어지거나 높아지거나 그런 주기가 틀리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그 붙드심 안에서 우리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손길,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창조의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선인에게 비와 해를 내려주시고 이 말씀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본문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온전하심과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로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인 조직신학적으로 성경 전반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운행함이 성도회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붙드심과 운행함이 또한 양심을 자극함과 양심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일반 은총적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함과 그 신을 알게 하는 그 안에서 우리를 숙원하게 하는 그 가운데 법과 질서 이런 모든 과학의 발전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안에서 그것이 하나나 붙들고 있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지 않았다면 헬 지구가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뭐 헬 조선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다 고통 가운데 우리는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반 은총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지식과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기독교적인 생각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과학을 너무 무시하거나 또는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뭐 병원도 안 가고 병원 가면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거야 뭐 그 다음에 국가의 법 이런 질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또한 완전히 분리되어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병원 가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질서와 그 선 안에서 그런 것들이 열어주셔서 그럼 병원과 치료제와 많은 꽃에서 또 그런 약과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의학을 볼 때 항상 신비롭습니다. 아니 어떻게 침을 거기다 꽂으면 병이 낫고 또 이 꽃을 먹고 저 약초를 먹으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참 신기하다. 저 뭐 독초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실험할 수도 없을 테고 과거부터 또 침을 아무 데나 꽂으면 죽을 텐데 아니 옛날에 그 아무 그런 것도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전 참으로 그 한의학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좀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의 전 둘레를 과학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가서 그것을 다 계산해갖고 지구의 전 둘레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와 대단하다. 저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탁월하구나. 저는 이런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숨겨진 그 질서와 지혜의 드러남, 그 안에서의 또 양심의 양심의 살아남 가운데 법과 그런 사회의 질서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자라나며 드러났으며 이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며 하나가 될 가운데 또한 진정한 그런 특별 은총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를 만난 증인과 성령의 증거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 전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는 자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말씀을 전한다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게 하며 은혜가 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없다면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모세,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애굽에서 그 노예의 살이 살았던 그 고통 속에 있던 그 애굽에서 건져내었는데도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며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그 세우심과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우시고 또 한 무리의 양을 내가 한 무리의 양을 한 목자에게 맡기리라 이런 질서 또한 성령으로 또한 집사와 또한 여러 직분자를 세우시며 성령의 은사 가운데 또한 교회 안에서 이런 질서들 또 이런 교회 안에서의 그런 교의와 교의 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성경을 또한 기록하게 하시고 또 성경을 남기시사 캐논 기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손길 이런 특별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약속하신 선자의 말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러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와 거룩함과 지식의 새롭게 하심의 회복이 있게 되는구나. 이건 어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비를 내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죠. 또 딱딱하고. 근데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은 뭐 매스컴에서 자기 아들을 때리고 또 병원에 데리고 가면 날 것을 병원도 안 데리고 가고 또 마귀 뭐 병원 간 것은 또 뭐 믿음이 없고 또 과학을 무시하거나 또 사회 질서를 무시하는 인간의 양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 안에서의 하나님의 질서와 성령의 운행, 이것을 알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 성경적인 그 지식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과 이것을 제대로 모르고 그저 미션이다 하면서 자식 패면서 병원 안 가는 게 믿음이야, 사회 질서 무시하고 법 무시하고 그냥 독불장 것처럼 광신자처럼 사는 것, 이거는 제대로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 강의를 자주 들으려고 합니다. 진짜 하품이 나오고 딱딱하며 아 지겹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98% 이상이 신학교를 배우지 않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는, 거의 98%가 신학교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이 됐다는 것을 아십니까? 정통 신학을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무시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똑똑합니다. 마귀가 신학자들을 쳐버렸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잘못된 신학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무시하자. 신학교 안 가도 돼, 무시해도 돼. 아닙니다. 마귀는 신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그들을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신학자, 참된 신학자를 키워야 됩니다. 후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통 신학과 역사와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이런 많은 것들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배우십시오. 열두 제자도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교육학적으로 따지면 거의 10년 이상을 최고의 교사에게 밤낮으로 배운 것입니다. 그냥 무슨 다운로드 받듯 40일 기도해갖고 뭐 얼러리 하면서 받는 것이, 아, 나 40일 기도 금식해갖고 기도원 가서 성경을 통달하고 왔어. 그게 아닙니다.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의 삶, 그 안에서 10년이 넘도록 받은 교육들, 그러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성령의 훈계와, 베드로가 그렇게 훈계받고 또 질책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깨닫지 않습니까?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책들 보십시오.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번에 이제는 너무 여러 가지 정보들과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설교라고 하기엔 좀 건방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제가 그 좋은 설교자들 들을 만한 분들을 제가 그 양물이 다음 카페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값진 그런 보물들과 그런 책들과 그런 설교들이 넘칩니다. 들으시고 배우십시오. 합신 그 신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들으시고 배우십시오. 여호와 알되 심서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십시오. 여러분, 한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아, 그 뭐, 마귀랑 맨날 싸운다고 하면서 병원도 안 가고, 뭐, 집안에 그냥 갇혀서 다리는 퉁퉁 부고 병은 나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제가 답답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이 오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데, 의식이 없이 병원에 누워있다고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 아내에게 찾아가서 내가 기도할 것이다.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너희 남편이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깨어났습니다. 아니, 뭐,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 다른 예를 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뭐 열심히 기도해갖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딱 놀라는 겁니다. 아, 병이 났다고.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병원 가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으면 거기 누워있는 사람, 믿지도 않는 누워있는 사람, 왜 병이 납니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병원 갔더니 병이 났다. 믿음이 있으면 병원 안 가야지. 아주 제가 상식적인 건데 완전 몰상식이 돼버리는 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상식적이며 도덕적이며 더 나아가 초이성적이며 초도덕적이며 초그 상식적일 뿐이지 무슨 뭘 상식이며 뭘 이성이며 뭘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 믿습니다 해놓고 뭐 돈 다 걷어가갖고 호의호식하며 살고 이게 믿음이야. 상식적인 사람들이 보면 저게 믿음이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였다.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뭘 이성이나 뭘 상식이나 뭘 도덕 이렇게 돼버린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광신자입니다. 이것을 잘 아십시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너무 당연한 건데 가끔가다 매스컴에 이게 떠듭니다. 그 진짜 참 설교자라면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사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에 따른 역사와 그 신적인 능력과 권세, 바울이 막 그 수건을 얹었더니 병이 났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설교할 때보다 툭툭 쓰러집니다. 간질병으로. 아, 저도 연약한 그냥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바울 자신도 압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며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깨뜨려나가며 그 지혜의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가 되어 지혜롭게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 성도 여러분, 우린 부족합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 바른 방향, 바른 기준, 이것이 분명히 알아야 회개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로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하여 고심하며 기도하며 애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부족하십니까? 그 방향을 향하여 나는 그 방향, 그 가운데 없는 것 같아. 부족해. 그러나 그 반향을 향하여 기도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의 한 과정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과학의 발전, 사회의 법, 질서, 또한 병원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 주신 그런 좋은 그런 기관들, 이런 학문들, 이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누리십시오. 배우십시오. 그 질서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세상에는 무조건 세상은 마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약간 이거는 좀 벗어난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예로 청년들이 막 여자 보면 뭐 짧은 치마 입은 여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말을 못하겠는데 근데 뭐 음란 마귀가 들었다는 등 또 어떤 요새 또 여자도 아 나는 그런 욕구가 너무 강해요. 나는 음란마귀가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그래서 막 상담에 왔다는 그런 얘기를 제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겠습니다. 젊었을 땐 다 그래. 걔한테 가서 절제하며 자기 육체 안에 그 생기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며 또한 그것을 어떻게 절제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가며 꽃을 필 것인가. 뭐 음란마귀 들었다, 모호마귀 들었다. 맞아. 그 삐뚤어진 그런 모든 것들을 마귀가 이용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은 맞아. 그러나 그걸 뭐 너무 음란마귀 들었다, 뭐 들었다 하면서 사춘기 때와 그 다음에 성에 눈을 뜰 때에 잘못된 그런 영적인 싸움의 인식들을 잘못 형성되면 이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뭐 병원 가면 이건 믿음이 아니야, 마귀랑 싸워야 돼, 악과 선의 싸움. 그래서 마귀랑 싸우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인 것처럼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첫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싸움, 진리 안에 거하는 싸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심서 알아야 된다. 예수와 하나 되는 싸움, 인격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싸움. 그 가운데 마귀가 덤비고 또 우리의 죄성과 세상의 죄성 가운데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 이것들이 바로 신앙생활의 중심이다. 이 중심을 잃어버려선 안 된다 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작은 그런 잘못된 신앙의 시작이 아주 이상한 큰 결과를 낳습니다. 목사가 자기 자식도 죽여 때려 죽이질 않나, 병원 데리고 가면 날 걸 가만히 놔둬서 죽이질 않나, 또 어떤 음성 듣고 모세가 너 자신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자신을 바쳐라 그 음성 듣고 자기 자신을 죽이질 않나. 이런 광신자적인 잘못된 신앙이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상식적이며 도덕적이며 이성적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더 나아가 진정한 거룩함과 진정한 지혜와 참된 예수님의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뭐라고 할까요? 초이성적이며 초도덕적이며 그런 초상식적인 그런 영역까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균형과 중심,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올 한 해에도 하나님 말대 심사하며 진리 안에 거하는 싸움, 또 우리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과 아름다움 가운데 그것을 감사하며 누리며 신앙생활하며 그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나와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삶 사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또한 세상의 질서와 법과 과학과 그 모든 가운데 드러났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며 누리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